잊지 못할까 두려워했던 아이 같은 난 네 앞에선 그래 끝이 보인 듯 불안했던 제 바보 같은 Just one believe 지나가버린 일은 뒤돌아보지 않길 너의 밤이 내겐 낮 같은 너무 다른 우리 모르기로 했어 너를 보는 걸 좋아했었나 봐 끝이 아닌 듯 버둥쳐봐도 끝이라는 걸 나는 느꼈나 봐 Just one